가을에 반짝이는 햇살같이 창가에 속삭이는 별빛같이 반짝이는 마음들이 모여 삽니다. 어선도선 속삭이며 살아갑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꽃이 피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꿈은 있지요. 웃음이 피어나는 새동네 꽃동네 행복이 번져가는 꽃동네 새동네 바람이 불어도 꽃이 피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꿈은 있지요. 웃음이 피어나는 새동네 꽃동네 행복이 번져가는 꽃동네 새동네